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잠 못 드는 여름밤이면 때로는 그 까칠까칠한 삼베 이불이 그리워지지요. 풀을 먹이고 다듬이돌에 동당동당 두들겨서 빨랫줄에 널어 말린 삼베 이불. 잠들기 전에 코끝에 당겨서 맡아보면 고향 같은 풀냄새, 하루 종일 힘들여 이불을 손질한 어머니의 손냄새, 이런 것들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덮고 있는 이불에 코를 한번 대보세요. 혹시 합성세제 냄새, 그리고 희미한 뭐 세탁기 기계 냄새 같은 것이 나지는 않습니까? 가전제품은 우리들의 손을 편하게는 했지만 고향과 어머니의 냄새를 빼앗아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여름에는 꼭 한 번만이라도 그 손빨래에서 풀먹인 이불 덮어보고 싶네요. 오늘 FM 영화음악을 여는 곡입니다. MBC 베스트셀러 극장에서 방영된 소나기 중에서 신병화의 음악, 그리고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죽에서 협주곡 마단조, 이 두 곡입니다. 고3이라는 이유로 빗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조차 사치로 내몰릴 형편이지만 넓게 봤을 때 고3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정지영 학생. 자, 두 곡 신청곡 모두 들려드렸는데요. 아주 기쁘셨을 것 같아요. MBC 베스트셀러 극장에서 방영된 소나기 중에서 신병아의 음악, 그리고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중에서 협주곡 마단조, 이 두 곡이었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의 임미정 씨도 잘 들으셨겠죠? 저는 이런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볼 수 있게끔 모두가 환경 보존에 노력합시다. 대구 범어 사동의 조병석 씨.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부터 엽서에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언제나 우리가 새겨두어야 할 얘기죠. 다만 구호에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는 저와 학원 선생님 중 가장 젊고 당연히 총각인 화학 선생님과 듣겠습니다. 송파구 잠실본동의 김보영 양. 저희 신한국 창조에 앞장선다. 이런 말 너무 함부로 내세우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보니까 그 있던 자리에서 전부 물러나고 뭐 검찰에도 끌려가고 그러던 걸요. 자, 경북 청송의 황은심 양. 그 굉장히 속상했던 만남에 대해서 길게 편지를 적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황은심 양처럼 제게 글을 씀으로써 떨리고 화나던 마음에 작은 겨자씨만한 평화의 유성이라도 날아앉는다면 제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주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입니다. Al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컨택트 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컨택트 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낳은 세계인의 컨택트 렌즈, 시바 칼라 컨택트 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 칼라 컨택트 렌즈. 시바 비전.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대대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Crying Game.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 음악의 향기, Crying Game.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Polygram. 스무 살 지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아. 스무 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자, 준비됐지? 어? 700-9908? 조심해! 함정이야! 택시탈이 어딨지? 이렇게 찾아왔구나! 야! 드디어 찾았어! 선물도 푸짐한데?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Trouville trouve pour ce souci le drôle de zèbre des facéties, des facéties. Un voilier qui s'en va d'ici et le zèbre s'efface ainsi. Quel drôle de facétie. 성남 분당 양지마을의 송주훈 씨, 서울 방배 이동의 전경준 씨, 잘 들으셨습니까? 이 중년 부부의 권태기를 코믹하게 다룬 프랑스 영화죠. 우리나라에도 곧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아내의 연인, 르 제프의 주제가 알랭 슈송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La chanson du 제프, 제브르의 노래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프랑스 감독 고다르의 후기 작품을 좋아하고 그의 영화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 영화를 재미있게 볼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작품을 보는 것은 시간 낭비일지도 모른다. 까예 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선, 그 72번째 영화인 장르 고다르의 프레농 까르멘, 이 영화에 대한 평가입니다. 장르 고다르 감독의 프레농 까르멘은 해석을 해본다면 세례명 까르멘이 되겠고요. 메리메의 원작을 현대판으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테러리스트면서 영화 제작자인 여주인공 까르멘과 조셉이라는 남자와의 숙명적인 사랑이 영화의 기둥입니다. 고다르 자신도 이 작품 속에서 까르멘의 삼촌 역인 병들고 지친 영화감독 장리 고다르로 등장합니다. 1985년 베니스 영화제 리옹드상을 수상했고요. 또 미녀갱 까르멘이라는 비디오 제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비디오 가게에서 그런 영화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는 희귀한 비디오 가운데 하나입니다. 프란체스코 로즈 감독이 만든 또 한 편의 카르멘, 이것이 까예 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그 73번째 작품으로 원작을 충실하게 재현한 오페라 영화입니다. 플라시도 도밍고가 주연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그 스페인의 유명한 안무가 가데스가 만든 정열적인 스페인 춤이 영화의 압권을 이루는데요. 이 영화 역시 까르멘이라는 제목으로 대우 비디오에서 출시됐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헐리우드의 스캔들 메이커가 된 감독이죠. 우디 앨런 감독의 84년 영화 브로드웨이 데니 로즈. 74번째 까예 드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브로드웨이를 떠나지 못하는 예술가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디 앨런은 아주 애정어린 눈빛으로 이 예술가들을 바라봅니다. 이 영화에서 우디 앨런은 인기 없는 무명 배우의 매니저 역을 맡고 있고요. 또 미아 페로우도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영화 브로드웨이 데니 로즈 중에서 듣습니다. 마이 밤비나, 나의 아기, 니가 폴로 포르테의 노래입니다. Bambina, my mama would hold you and say, my son, this your girl, cara mia, someday you will give her away. Those arms that were gently around you held me in that old fashioned way. Bambina, remember the stories your mama, my mama would say. Keep a tannin in your heart, let it always be a part of you. let it fade away, be a part of every day, let it stay in your heart forever and ever and ever. This day is my bona fortuna, the happiest day of my life. And now that you've found your amore, my treasure to him you his wife, one day you will hold my cara mia, a child of your own, and I pray, Bambina, remember the stories your mama, my mama, would say. Keep Italian in your heart, let it always be a part of you. Never let it fade away, be a part of every day, let it stay in your heart forever. Let it stay in your heart forever, my bambina, my cara mia, my bambina, cara mia, my bambina. 영화 브로드웨이 데니 로즈 중에서 니가 폴로 포르테의 노래 My Bambina였습니다. 제3세계 국가의 독재자들은 민중을 총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독재자의 정치 테러에 맞서서 민중들도 총을 들지요. 이런 제3세계 국가의 내라는 미국 영화의 좋은 소재가 됩니다. 인도네시아를 그린 가장 위험한 애, 엘살바도르를 그린 살바도르, 칠레를 암시하는 의문의 실종, 미싱. 까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그 75번째 영화는 로저 스포티우드 감독의 Under Fire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도 역시 내란에 휩싸인 1979년의 니카라구아가 무대입니다. 소모자 정권과 산디니스타 게릴라들이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이때 베테랑 사진기자 러셀, 닉 놀테는 게릴라 지도자인 라파엘의 사진을 찍기 위해 제목처럼 포연 속으로 발을 디딥니다. 그리고 그 포연 속에서 소모자의 정치 살륙을 눈으로 겪은 러셀은 점차 현실의 눈을 떠가죠. 소모자 정권의 막후 실력자인 프랑스인 사업가 제이지, 장 루일 트랑티낭의 귀뜸으로 드디어 라파엘을 찾긴 찾았지만 그는 이미 사살된 뒤입니다. 하지만 기자에게 이전에 인간으로서 현실에 눈뜬 러셀은 죽은 라파엘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사진을 찍고는 전 세계에 전송하죠. 만약 라파엘이 살아있다면 미국은 소모자 정권에게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예정이었거든요. 결국 민심이 돌아서고 소모자는 1979년 7월 17일 하와이 망명길에 오릅니다. 긴 투쟁 끝에 니카라구아의 민중이 승리한 거죠. 그리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에서 프랑스인 제이지가 게릴라에게 사살되기 직전 러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기자들은 시인을 사랑하고 시인은 마르크시스트를 사랑하고 마르크시스트는 자기들끼리 사랑한다. 제3세계에서 외국인이 살아남으려면 독재자를 택해야 한다. 시인과 진실은 잘못 택한 길이다. 아직도 극우주의자들은 이 말을 믿고 제3세계의 독재 정권을 지원하고 있겠죠. 자, 영화 Under Fire 중에서 듣습니다. 제리 골드 스미스가 음악을 맡은 엔드 타이틀입니다. 제리 골드 스미스가 음악을 맡은 영화 Under Fire의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방영되었었죠. 84년 깐느 영화제 수상작인 파리 텍사스. 까예 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선 그 76번째 작품입니다. 워낙 보신 분들이 많아서 작품 내용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무대가 되는 파리 텍사스는 미국 오클라호마주 경계에 있는 텍사스 북부의 실제 지명인데요. 빔 벤더스 감독은 이곳을 여행하면서 그 파리와 텍사스라는 지명이 안겨다주는 느낌.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이 두 대륙의 본질이 서로 맞붙어 충돌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이곳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감독은 주인공들의 잃어버린 사랑 찾기를 통해서 이 충돌의 의미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주연은 해리 딘 스탠튼과 딘 스타그웰이 맡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모두 아역배우 출신이죠. 청년기에는 서로 빛을 보지 못하다가 중년에 접어들어서 재발견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자, 바로 이 해리 딘 스탠튼이 영화 속에서 직접 부릅니다. 칸치온 믹스테카. 파리 텍사스 중에서 칸치온 믹스테카, 주연을 맡은 해리 딘 스탠튼이 직접 불렀습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영화감독 알랭 레네 감독이 말년에 완성한 영화 L'amour, amour, 죽도록 사랑해. 이 영화 역시 84년을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네 감독의 영화는 국내에서는 좀 접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의 희생양이 됐던 히로시마를 배경으로 한 히로시마 내 사랑이라든지 베니스 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했던 지난해 마리 앙바드에서 이런 작품은 세계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작들이죠. 알랭 레네 감독의 업적은 한마디로 영화 속의 시간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주인공들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현재의 삶 속에 마치 현실처럼 표현되죠. 그러니까 꿈과 의식과 현재의 시공간이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이 레네 감독의 특이한 연출 수법인데요. 그만큼 그의 영화들은 해석도 다양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까예 드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영화 200선 그 78번째 작품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영화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Once Upon a Time in America입니다. 이 레오네 감독은 원래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또 옛날 옛적 서부에서 이런 마카로니 웨스턴의 거장인데요. 그가 이런 이단의 서부극을 통해서 표현해온 것은 미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은유적인 비판입니다. 이 비판의식이 보다 강하게 직설적으로 드러난 영화가 바로 Once Upon a Time in America죠. 마피아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다. 암흑가를 지배해온 이 진리가 1920년대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타고 영화 속에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돈과 범죄 또 권력의 함수관계가 주인공들을 통해서 밀도 있게 그려지고 있죠. 미국 자본주의의 뿌리를 파헤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그 진가가 드러나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영화 음악 테이프를 완성시켜 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미리 소개를 하지 않아서 놓치셨으면 어떡하지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순천향 아파트의 정연경 씨.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Cock Eyes Song, 장피르의 플루겐즈였습니다. 이 정연경 씨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낀다는 그 데브라의 테마도 아름답지만요. 이 음악도 그 비장하고 뭐 애련하고 운명적인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장피엘의 플루시 더욱 그런 느낌을 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까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선 72번째 영화부터 시작해서 78번째 영화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쭉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먼저 장르익 고다르 감독의 프레농 까르멘이 있었고요. 또 같은 제목의 까르멘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프란체스코 로지 감독의 영화였죠. 우디 알란의 브로드웨이 데니 로스도 있었고요. 로저 스포디우드 감독의 On the Fire, 빔 벤더스 감독의 파리 텍사스, 알랭 레네 감독의 라무흐 아모흐, 죽도록 사랑해,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Once Upon a Time in America. 근데 오늘 것을 쭉 보니까요. 기분 좋게도 비디오로 나와 있는 것이 꽤 돼요. 보니까 장르익 고다르 감독의 영화는 미녀갱 까르멘이라고 비디오 제목이 되어 있고요. 또 똑같은 까르멘은 역시 비디오 제목도 까르멘입니다. 언더파이어도 언더파이어라고 해가지고 비디오로 나와 있죠. 파리 텍사스 나와 있고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나와 있고 참 즐겁네요. 여러분 하나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울 가든아파트의 김민아씨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트윈픽스의 테마입니다. 영화 트윈픽스의 테마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느낌이 통하는 FM 영화 음악이기를 바란다고 하신 서울 도봉구 미아 3동의 손정선 씨, 대구 도마 2동의 이수 학생, 서울 방배 3동 경남 아파트의 이희정 양, 그리고 대구 남산 4동의 박정아 씨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Made in Heaven 중에서 마사 데이비스의 음성 We've Never Danced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Made in Heaven의 주제음악을 띄워드린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밤이요, 천국 같은 밤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